속일 놈의 일사랑 너네 때문에 다쳤죠 멈추질 못해 죽어도 오신다는 너야 네가 오신 가슴에 관종의 눈물 떠오지 검은 지옥은 나에게 넌 그런 존재야 난 떠나가지 마 나를 남겨두지 마 돌아선 네 맘에 발길을 나에게 돌려줘 간절한 너를 원해 목숨 건 전부야 흩어져버린 빛 속으로 날 데려가줘 나피도 눈물도 없는 위험한 그림자일 뿐 나의